네가 내게 오는 걸까. 아, 왜 사랑은 항상 내게 잔인한 걸까. 사랑했는데 너에게 내가 준 건 사랑뿐인데. 왜 사랑은 항상 내게 추억만 둘까. 사랑했는데 그토록 너와 나만 사랑했는데. 사랑뿐인데 사랑.